미안해. 오늘 섹시하게 화장이 잘 됐네. 옷도 많이 신경 쓴 것 같은데. 근데 그 화장이 지워지고 그 예쁜 옷도 곧 벗게 될 거야, baby. 미안해. 내 방 안이 좀 지저분하지. 시간 있었는데 일부러 안 지웠지. 왜냐면 어차피 바로 이곳을 더럽혀 놓을 거야. Ooh, baby. 전화기를 꺼놔.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일로 와 바로 내 옆에, baby. 전화기를 꺼놔. 지금부터 우리 만내 세상으로 떠나. 서로 교환자고 키스도 하자고. 섹시하게 춤을 춰줘 너의 맨몸을요. So baby, 전화기 girl. 난 네 거 그리고 넌 내 거. 네 몸을 나에게 맡겨봐, girl. Yeah. 너의 모든 fantasy를 이 자리에서 내가 만족시켜줄게. 전화기를 꺼놔. Baby,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일로 와 바로 내 옆에, baby. 전화기를 꺼놔. 지금부터 우리만 내 세상으로 떠나. 서로 교환자고 쳐줘 너의 맨몸을 줘. So baby, 전화기를 꺼놔. 같이 보내봐 위만의 뜨거운 밤. Yeah. Woo. Girl, 히터를 꺼도 위 방 안은 너무 뜨거워. 동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내 이름을 거기 소리 질러줘. 하루도 못 참을 줄 알았어. 네 생각에 머리가 빨리 자랐어. 불쿵쿵 해는 모든 걸 다 가졌어. 평생 너 같은 여자만 찾았어. Yeah. 고급하게 섹시한 여자는 바로 너야. 얼굴은 동화 몸매는 너름답게 귀엽게 sick한 걸 아고타하면서도 네 마음씨 너무 착해. 사진이 내 바탕 화면 메인. 편지처럼 보고 싶었어 매일. 네가 옳지 않으면 나도 죄인. 너 술처럼 마셔줄게 샴페인. 전화기를 꺼놔.